살지 살찌겠네. 비가 온다 비가 와 끈적거리게 자꾸 비가 와. 잠이 온다 잠이 와. 그냥 세상만사 귀찮아. 시간이 흐르면 가슴 찢어지던 이별도 시간이 흐르면 입을 걷어찰 어린 기억도 잊혀진다 잊혀진다니까 잊혀져 그냥 저냥 휙휙 지나가. 잊혀진다 잊혀져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힘들다 진다.